아직도 보게 됐대. 네가 얼마나 잘 살고 있을진 한번 두고 볼 테니까 같이 하는 위로 하려거든. Yeah. No thanks. 너 완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배째라는 쉐. 그렇게 버럼 들은 웃고 짐이 즐겁지. 그래 어떻게 날 두고 너 지금부터 잘 봐. 난 네가 만들어 놓은 사이코드 미치지 않고서야 네가 나한테 이별의 말에 나는 끝도 안 해. 네 웃음은 미끼 난 순식간에 그어잖아.